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보문을 지지해서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수위수준비위원회, 수위수조선위원회, 수위수주체사상연구소조가 최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은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보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백두산 위인칭송비 건립과 제5차 백두산 위인칭송 국제축전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